정겨운 개구요. 등금꽃 목사꽃이 향기롭게 피고 지는 곳 꿈의 불만 꿈에라도 잊으리요. 그대와 나 꿈을 꾸던 곳 팔공산 산새 소리 금오강 물새 소리 아름다운 대구여. 꿈속 같은 그리운 대구여. 아버지 가슴 같은 정겨운 대구여. 등금꽃 목사 그대와 나 꿈을 꾸던 곳 팔공산 산새 소리 금오강 물새 소리 아름다운 대구.